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죽음을 의식하게 하셨을까요? 저희 할머님도 또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냥 저녁에 자고 아침에 조용히 갔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정말 굉장한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는 죽음을 미리 예상하고 의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죽기 전에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일생을 지배하는 어린아이들이 죽음을 의식하는 걸 보면요 아주 우습지도 않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와악 울면서 죽는 걸 생각했더니 막 너무나 슬프고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경험 해본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벌써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숙한 거죠. 삶에 대해서 눈을 뜨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었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왜 그런 죽음을 허락하셨을까? 성경의 그 말씀으로 답을 드린다면 이 죽음은 하나님의 안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거룩한 이야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울타리 안에 첫 인간 커플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또 먹고 싶으리라? 죽으리라. 다이. 그죠? 안 먹으면요. 안 먹으면 안 죽죠. 네. 이건 아마 우리들의 운명의 근원에 대한 성경의 거룩한 이야기죠. 그때 누가 그것을 있어서 그것을 적은 것은 아니겠고, 그런데 우리는 그 운명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를 뜻하냐면 원래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걸 말하죠.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이 무엇인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한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속성을. 그래서 여러분 이 이해하기 쉬운 그 터미네이터 2에 보면 이제 그 금속 물질이 개발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트랜스포머의 이전 형태, 예? 가면서 이렇게 얼굴이 샥 바뀌잖아요. 예? 그 이정부 집사님이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홍경표 집사님으로 확 바뀌는 거야. 그죠? 예. 그래가지고 총을 탁, 커너가 총을 탁 쏘면 가슴에 펑 뚫리고, 옛날에 그 메릴 스트립 나온 영화에도 이렇게 펑 뚫리는 영화가 있었는데, 예, 펑 뚫리는데 그러면 잠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촥 메꿔지잖아요. 예? 예. 그 위대한 금속. 예. 어릴 때는 그런 거 보면 이야 나도 저런 걸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팔 하나 떼어가지고 팍 던지면 슉슉슉 다시 돌아와서 착각. 그게 뭐냐면 이렇게 방울방울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막 구르다가 서로를 찾아서 모여들어가지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네, 여러분이 실감이 나서 괜히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존재가 이런 모습으로 있던 저런 모습으로 있던 결국은 같다는 거잖아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이런 모습이든지 저런 모습이든지 네? 너 이거 끝나면 저걸로 변신해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비가 이 액체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든지 아니면 그게 다시 비가 되어서 떨어져서 강물이 되든지 강물이 다시 기화하고 증발해서 상승기류가 되어서 다시 올라가든지 결국은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의식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배를 하셨고요. 안전장치를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이 통제를 못할 거다.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그 자기의 생명을 통제할 권한을 잃어버릴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하위체계, 자기 생명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지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우리가 영원히 이 악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도 않는 영원한 악의 화신이 될 겁니다. 사탄, 악마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좀 버전이 이상하게 되는데요. 예, 그 서양판 강시를 뭐라 그러죠? 좀비, 네. 좀비가 이렇게 물리면 감염이 되잖아요. 그 감염 속도가 영화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 아들을 구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물려요. 예? 그러면 되게 어떻게 해요? 나를 밖으로 내몰고 문을 잠궈. 그러면 뒤에서 수많은 좀비들이 와서 뜯어먹을 건데 그래도 니들은 살아야 돼. 그러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근데 벌써 변해가고 있어. 벌써 변해가고 있으니까 빨리 나를 보내. 그리고 막 일부러 자기가 나가서 문을 닫고 막 잠그라고 하는데 막 벌써 변해. 그럼 막 울면서 뭐예요? 울면서 막 잠그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안배. 제가 오늘 설교의 금도를 깨트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뭐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분은 저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안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통제 불가능한 악마가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되는 운명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과 하나님의 그 영원과 더 이상 교신이 되지 않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물이 되었다가 강물이 되었다가 수증기가 되었다가 구름이 되었다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쓰임에서 떠나버린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고요. 그래서 바벨탑을 지었던 옛 사람들처럼 뭔가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를 해보자.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대한 그 상상력으로 쓴 소설에 보면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 왜냐면요, C.S. 루이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지옥이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심술을 부리거나 마음이 이렇게 틀어진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자기 고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 고집이 없다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고통받지 않을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보면 대개 위로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속에서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들은 천국보다는 지옥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요, 그 다음에 고집이 세고, 그리고 주관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요? 피곤한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논리가 복잡하고요, 고집이 세고, 그리고 같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 지옥에 가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과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언제나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안전장치를 두셨지만 회복의 기회는 주지 않으셨을까? 예,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회복의 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그 순례와 귀향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느냐의 그 리커버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이 빛의 그 조명을 비춰주시고, 이 뚫린 그 구멍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되신 주님을 통해서. 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전부 아니요. 사람들은 거기에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맞닥뜨리기 싫어하는 그 죽음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프레젠테이션 해 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죽음의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길이라, 나는 그 문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죽음이길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알게 된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죽음은 뭘까요? 불신앙이었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도 그래요. 응? 뭐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승만 박사 얘기처럼. 예, 야,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이놈아. 어? 우리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똘똘 뭉쳐야 돼. 먹어도 같이 먹고, 그리고 굶어도 같이 굶고. 응? 아파도 세상에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야. 엄마가 아들 보고 손잡고 그러는 거예요. 이놈아, 이놈아, 정신 차려. 어? 애미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애미 말 들어야 돼. 그런 얘기 했어요? 네. 옛날 부모들은 그랬어요. 무슨 일을 당하고 오면은 막 화를 내면서 그까지 일이 애비보다 더하냐? 그랬어요.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더하죠?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아버님. 애비보다 더하냐? 아닙니다. 내가 니놈들을 어떻게 가르쳤니? 정신들 못 차려? 죄송합니다.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나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이고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내야 된다,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우리라는 울타리를 샀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는 행복한 유토피아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마을과 마을이 싸우기 시작했고요. 집안과 집안이 싸우기 시작했죠. 예? 예, 로미오와 줄리엣이 싸우기 시작하고요. 콩쥐와 팥쥐가 싸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집안과 집안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에서 목회를 2년 반 했거든요. 농촌 목회. 근데 거기에는 그 안쪽 마을이 있어요. 그쪽에서는 안동네라고 불러요. 안동네. 안동네 거기에는요 두 성씨 문중이 딱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두 성씨 문중이 아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두 성씨 문중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나 할 적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이제 뭐 북두 치고 해가지고 마을 한 바퀴 삥 돌아요. 문중 어른들에 가서 인사하고, 예, 성경학교 애들 잘 하고 수박 미기가 선물 드릴리가 그리고 보내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래. 알겠습니다. 인사하고 가는데 이쪽 문중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면요 이쪽 문중에서는 안 보내요. 예, 애들 보내지 마라. 예, 그러면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예요. 그 우리가 사색 당쟁이 되고요. 그리고 작은 나라들끼리 이 한반도 안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발칸반도의 피비린내 나는 그 분쟁의 역사, 유럽에서도 예,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거기를 둘러싼 열강들, 영국 얘기했죠. 프랑스, 독일, 예, 그 수많은 각축전들이 전부 다 우리와 우리의 대결들이었어요. 예, 세계의 역사는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갈등과 그리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있는 줄 알았다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깨트려진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아하, 우리가 전부가 아니구나. 동굴 안에 살던 토끼에게 빛의 세계가 들어오니까 동굴이 전부라고 했던 자기의 생각이 깨져버린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의 세계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예. 프리드리히 니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이 세상의 가치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다. 움베르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가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그리고 나와 우리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서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없음으로부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시 주권자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문제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 대개는 아내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남편들이 살림은 안 하고 뭐 그렇게 다녀? 이번에는 또 뭐 하는데? 그러니까 저기 옛날 같으면요 저기 먼 데서 유명한 목사님이 철로역정 강해를 하러 오신대. 그러니까 그거 가봐야 돼요. 내가 밥도 미리 해놓고 빨래도 해놓고 설거지도 빨리 해놓고 내가 갔다 올게요. 예, 갔는데 안 와.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옆에 내가 이거 오늘 정말 끝장을 보든지 해야지. 예? 내일 농사 일도 많고 뭣도 많고 애들도 지금 있는데 가가지고 교회당에 가가지고 퍼질러 앉아서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막 예배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 근데 가보니까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저 뒤에 앉아가지고 또 무슨 거짓말을 하나 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끝날 때 보니까 눈물을 뜸벙뜸벙 흘리고 있다가 오늘 예수님 만나기로 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뒤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런 분들이 다 나중에 목사 되고 그랬던 거예요. 정말입니다. 네. 예수님을 같이 믿었는데 한쪽이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믿고 네. 어떨 때는 자녀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부모들이 믿지 않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도 한 명이 열심을 내면 다른 한 사람은 왠지 토라져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이에 둔 질투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이에 둔 질투라고. 교역자 안에도 같이 있어요. 누가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고 그러면요 한쪽에서는 이제 셈이 나는 거거든요. 예. 세상에서 제일 참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목사님에게 그 건너편 교회가 부흥하는 거 이게 제일 참기 어려운 거예요. 제일 참기 어려운 거예요. 왜 저 교회는 부흥하냐고. 하나님을 사이에 둔 질투가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다퉜고요. 그리고 사울왕이 다윗의 성장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사울의 몰락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자꾸 쓰임받는 그것이 그 질투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 사울에게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해 둔 그 질투가 너무나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래서 몰락했습니다. 너무나 불쌍합니다. 저는요. 저는 사울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저는 사울 왕을 위한 애가 뭐 그런 설교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모습 같기도 하고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긴 했는데 우리가 그 세 가지 의자의 얘기를 통해서 빌 브라이트 박사의 그 그림을 통해서 알죠. 처음에는 나와 우리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 안에 들어오시지, 예수님은 내 삶 안에 들어오시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카오스, 불신앙의 삶이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영접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갈 때마다 갈등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갈 때마다. 뭐 큐티의 유익이 있다고 생각은 되고 은혜도 받았는데 매번 하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면 큐티 책부터 집어던지는 거야. 내가 이거 안 하면 그만이지.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지. 무슨 일만 생기면 신앙하고 교회하고 하나님하고 걸고 엮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못해. 요즘 한국 사회도 그래요. 문제 생기면 셋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하고 걸어요. 평안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완벽한 주권자가 되시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에 쓰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말이 앞서고 행동이 따라주고 저는 그런 거 있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의 죽음을 걸머짐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세상이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맹목적인 신자이거나 어떤 황홀경의 신비주의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택의 갈등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이에 둔 질투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 일이 어떻게 풀리든지 간에 하나님 붙들고 끌어내리는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두 번째 죽음은 주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면서 왔습니다. 거기에서 저의 불신앙과 의심과 비판적 성향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갈등하며 그리고 늘 주님을 두 번째 라인에다가 세우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 불신앙의 모습이, 그 찌질한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큰 애통함이 되었는지, 그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에 아무도 변호한 사람이 없었던 그 환상을 통해서 저에게 그 먹물 같은 울음을 울게 하셨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못났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가치에 대한 갈등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주님에 대한 마음보다 물질에 대한 주판알 굴리는 거,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보다 제 육신적인 건강에 안일 생각하는 거,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생각보다 명예나 아니면 제가 설 자리나 사람들의 평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제 기질상 그런 것에 약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저는 그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 가치의 갈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축구 시합에 나가는 팀이 이 마인드에서 갈등을 하고 있으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 바꾸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기에서 결과적으로 지더라도 마인드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그 팀은 졌지만 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서 이것저것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남의 일이니까. 그래서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라는 분명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두 번째 죽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갈등의 대상으로 놓지 않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었던 것에서 하나님은 내 삶의 수단을 위한, 내 삶의 수단을 사용하시는 목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달라지는, 여러분의 생업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안에서 커맨도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자유하고요, 돈이 떨어질 때 자유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여러 가지 오해나 갈등이 생길 때 자유하고요. 오해가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러더니 직접 얘기는 안 하면서 이 오해의 파문들이 번져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자보를 내요? 한 명 한 명 불러내서 맞장을 떠요? 그게 되든가요? 아니면 집에 가서 혼자 벽을 쳐요? 되든가요? 불면의 잠을 밤을 보내요? 되든가요?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말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더 큰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국의 온누리교회에서 처음에 그 리더십 축제가 있어서 하영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저를 처음 초대했습니다. 한 3천 명이 모였어요. 세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모여가지고 꽉 채운 얘기, 리더십이니까 리더들이 다 모였는데 뭐 온 사람들을 쭉 소개하는데 유럽에서는 아무도 안 왔어요. 유럽에는 교회들도 작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도 자존감도 약하고 교회들도 다 작고 인원도 적잖아요. 보니까 저 혼자 왔더라고요. 아, 유럽에서는 누가 오셨나요? 한번 일어나보세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이렇게 일어났어요. 네, 저 혼자. 우리 교회에서도 뭐 몇 명 가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갔고. 네, 그 다음날 이혜구 집사님하고 이병인 집사님 오셨나 그랬고, 저 혼자 일어났어요. 저는 굉장히 위축됐어요. 야, 세계는 넓고 나는 작구나. 그 다음날 그 집회에서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회복된 복음, 여기서 경험한 두 번째의 죽음, 하나님을 내가 아무도 보지 않고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도 제가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내 안에서 나의 죽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이 다시 내 삶의 왕자가 되시는 그 자리를 회복해드린 그 3,000명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교회도 독일 교회 세워둬서 그것도 지금 막 쫓겨날락 말락 막 그런 상황에 있는 조그만 교회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초교파 교회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다 대고 어디다가 뭐 명함을 줄 수도 없고 소개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제 마음이 자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그런 물밀듯이 오는 확신들이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너무나. 마치 특등실에 딱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너무나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저는 이력서를 한 줄만 쓰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다시 그렇게 회복할 때 그때 약속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 약속 지키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력서 얘기하면 한마음교회 담임목사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구차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자유하고 마음이 담대했어요. 작년 초에는 집회를 갔더니 신년 축복 성회라고 큰 교회에서 기대하고 불렀는데 첫날 가서 주일 저녁인데 노네임에 잘 모르는 유럽에서 온 목사니까 좀 적당히 오겠지 마음 편하게 갔는데 앉을 자리 하나도 없이 3,50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숨이 턱 막혔어요. 옆에 교육관에 TV 놓고까지 쫙 다 앉았대요. 3,500명이 빈자리 한 자리도 없이 앉았습니다. 앞에 찬양팀도 쫙 찬양을 하다가 목사님이 나오니까 전부 다 한 발씩 1m 뒤로 쫙 물러서요. 아, 질서정연하고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내 삶은 주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사람들을 은혜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저희 형님과 형수님이 와서 제일 은혜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형수님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 보상금 건축원금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형님이 야, 이 목사 네 형수가 너무 은혜를 받더라 옆에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사도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사는 것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두 번째 자리로 놓는 그 갈등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죽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진정하게 자유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죽음이 왔을 때 이건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되심을 여러분이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예,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종종 갈등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가 믿음 안에 살면서 왜 이런 일을 겪을까? 혹시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는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면 주님은 내게 돈도 못 벌게 하고 즐기지도 못하게 하고 삶의 즐거움도 뺏어가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린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평판을 주님께 맡길 수 있고 모든 것은 간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번에는 어떤 간증을 주실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에게 우선순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오셔서